so good to be back. And there's something I want to say. Are you ready? Now, drop the beat, yo. 가까스고 장한 나좀 맞춰 바라고 죽급서도 마좀 살자까 바라고 장한 따로 스카바기바기 친다 뭐 죽급 사양이었고 가까스고 장한 따로스만 유지고 하꾼 마우가 못 남든 나타나고 장한 따로스가 못 망당이 틀리고 디랩한 마다고 가까간 디랩하라 설린구 가까간 디랩하라 망두와 가까간 디랩하라 성부와 여수라 밀리기 가까시 시작한 아픔 사랑한다.